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.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.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들죠. 뭔지 잘 몰랐건만 그 음악이 좋아요.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. 이런 게 처음 일어났어, baby. 드디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, baby.